다시 떠나나만의 좀 쉽진 않지. 쉽진 않을 거야. 기분 딱 한 번뿐. Don't you get it? 사실 너를 한번 시험한 것뿐. 뒤로 긴 미로 같이 복잡한 머릿속이 날 원한다면 긴장해 baby. 너를 흔드는 나의 깊어진 눈빛 지금 좋아.